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을 되었습니다. 파면되었죠. 아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화관에 가시면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침묵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전은 일본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엔도 수카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1600년대 말이죠. 일본 막부. 이때 일본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막부가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이런 때에 관련된 소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문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고문당하는 교우들 옆에서 배교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 고민하는 신부 로드리고의 고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1635년 예수의 선교사가 이 일본 땅에서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드리고라는 신부를 선교사로 다시 파송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카톨릭 공동체 안에 있는 군상들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박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는 있지 않다라고 하며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배교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밟았다라는 것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강군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찰나에 로드리고 신부가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선배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내가 고통받을 때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인 나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의 박해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혹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1절로 7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았더니 창조시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언어가 들어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하필이면 애굽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보았죠? 야곱의 허리 환도뼈를 통해서 야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 얍복강 강가가 이 부니엘로 바뀌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출발이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많아진 겁니다. 여자까지 다 합치면 250에서 300만 가까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정황을 담는 가운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시대가 훌쩍 뛰어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더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왕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니까 이 새 왕 또는 새 왕조는 완전히 역성혁명이 일어났든지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애굽을 삼킨 것 같다. 셈족이 아닌 함족 계열의 왕이 들어와서 애굽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므로 박해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그 일행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왕 바로는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진 거죠. 요셉을 잘 아는 왕이 있을 때에는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애굽을 살렸는지 애굽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조상인 요셉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 이렇게 구전으로 오고가며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흘러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난민같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400년이 흘렀는데 하나도 동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총리까지 지낸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의 소수민족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40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야곱의 후손인지 알 길이 없을 섞여버려도 좋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70명이 내려왔는데 동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한 나라로 살지 않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새 왕은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나중에 2장, 3장, 4장, 5장, 6장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야야야 안 되겠다. 감독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북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조금씩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가 고안해낸 내용입니다. 중노동을 시키자. 그러면 인구조절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엄하게 시켜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힘든 일이었고 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힘을 약화시키려고 심하게 노동을, 노역을 시키는 대목입니다.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중노동.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로 모아보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디에 붙잡혀가서 억지로 그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원치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멀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박해, 고통, 핍박을 줍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항상 이것을 방해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온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거꾸로 만듭니다. 우리를 섬겨라.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중노동을 시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와 같아지든지 아니면 학대를 당하든지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2장에 가면 나중에 나옵니다. 왜? 나는 저 애굽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까? 왜 나는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다르기에 애굽하고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섬기도록 중노동을 시키는 것은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의문을 안 갖겠습니까? 우리 경모 형제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서두 쪽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않았냐?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맛보자. 이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구원 받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봐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주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랑, 성공, 합격, 잘됨, 치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러던가요? 우리의 현실도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 좀 해봅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함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승리자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냐 자식들도 다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환난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회의와 의심과 갈등과 절망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제 와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 하시게 되거나. 초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새신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예배에 나오지 못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로 산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어? 저 사람? 저분이 신자로 살려고 하네?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켜 우리를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난 왜 안 될까? 왜 세상에 저의 친구들은 나를 따돌릴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벌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빨리 뛰어갔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중노동을 시켜서 세상을 섬겨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는 겁니다. 절대 신자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인생을 예수님께 항복했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세상이 약속하는 수많은 것들, 행복, 자랑, 형통, 건강, 성공, 돈, 명예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다 우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좌절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잘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보수 교단의 한국교회가 한결같이 다 기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했는데 각하되기를 원했는데 왜 안 들어줄까요? 왜 하나님은 파면당하도록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통해 나를 왕따시키고 내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학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소원에 제일 먼저 답하시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주신가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혼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맛보며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서비스를 하라라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그 신민들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과 중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조금 있으면 복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이 애굽 땅에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만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악한 삶의 자리자리 곳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걸 두심으로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신앙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냥 죄 짓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의 유혹을 회피하는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맛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게 다인 줄 알고 그걸로 사람을 다 평가해버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종노라던 곳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거룩과 영광이라는 그 깊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일은 그냥 죄 짓지 않도록 하고 감정이 북돋아 살도록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적극적이고 영광된 내용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경의 생각을 펼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대부분 다 어떻게 표출하고 있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뭐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신후에 모일 때 모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구국 기도회를 하고, 성교회별로 기도회를 하는 정도? 우리가 지금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지, 이것을 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하고 전도를 하고 화요 전도 모임 목연 노인 대학을 참석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허나 성가대 가운만 벗으면, 교회 문만 나가면, 운전대만 잡으면, 화요 전도 모임만 끝나면, 목요 노인대학이 끝나면, 여러분의 멱살을 잡는 불신자 앞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같이 죽이라고 덤빕니까? 우리의 멱살을 잡는 세상 앞에서 신앙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도 그들을 눈을 째려보면서 똑같이 대응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조건들, 시대적 상황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신자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펼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고 이제 파면을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면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진짜 자유와 기쁨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을 때에도,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 울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위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이 나라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째치하지 않습니까? 헌금 몇 푼 하고 이런 걸로 신앙을 다 때운다라는 건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참맛. 물을 마시듯 여러분의 영혼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신앙의 깊은 맛들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학대를 하죠. 그리고 그 학대하는 모습들이 쭉 담겨져 있죠. 한번 우리 잠시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힘이 강대해졌다. 7절에도 그렇고 지금 9절에도 그렇죠.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였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박해하는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또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냥 두려웠으면 쫓아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애굽 땅, 북쪽인 나일강 유역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 삼각지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어디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윤택한 곳들에 전체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치 이 청량리와 저 대치동 강남에 똑같은 땅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듯이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고센 땅 오직 그거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만 명이 있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50입니다. 또는 뭐 학자들이 따라 다르니까 300까지 된다고 해도 300만 명.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애굽의 인구는 4배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며 대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된 주장을, 거짓말을 만들어서 학대를 하려고 할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벌써 세력이 되어서 애굽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절을 읽으셨죠? 다시 한번 10절 봐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건대.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근심하여.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출애굽기 8장 이하에서 암 히브리어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거짓말로 이렇게 박해를 시작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심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인이 한 장소, 한 문화, 한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벌써 두려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그렇게 함께 왕따를 시키고 박해를 하고 차별을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치거나 말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백성으로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두려움을 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8절에서 14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십니다. 그가는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말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다. 힘이 강하다. 10줄. 자, 우리가 지혜롭게 다 바로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할 때 보게 되면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 부역을 시켜서 성을 만들게 하고 13절을 보게 되면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엄하게 다루고 고역을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굳게 만들고 농사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다 누가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당하고만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기구를 들고 나가서라도 억울한 일에 대해 데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농민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현수막을 걸고 나서 50만 명, 60만 명이 함께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투서를 해서라도 바로 왕에게 임금님이여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해줬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투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상한 것은 학대와 고역과 부역을 주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나르게 하고 농사를 짓고 다 빼앗아갔는데 그리고 모자라서 나중에 보게 되지만 태어난 아기들까지도 산파를 통해서 또는 강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손짓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신자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